I'm ready, girl. 널 사랑할 준비가 돼 있어. I'm ready, girl. 널 지켜줄 준비가 돼 있어. 주위에서 누가 뭐라 떠들던. 그럼 말 따윈 믿지 마. Ignore that stupid rumors. 오직 내 말에만 귀를 기울여. Listen to me. 내 말 내 목소리만. Cause 널 향한 내 맘 for real. 너에게만 시소 고정. 다른 곳에 절대 눈이 주지 않아. Every time I look at you, 감사해 널 내게 보내준 저 위에 내가 믿는 그분께. I thank God every day. Every time I look at you, 감사해 널 내게 보내준 저 위에 내가 믿는 그